책임 전가 예념 속에 지친 만큼 멈추쳐서 때려 병행이 됐네. 이런 병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네. 들여다온 my bullshit. 누군가는 결국 이곳에서 내려야 끝이 날 듯하네. 가식 섞인 서로 위한 음식 나와는 말고 이젠 결정이 안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 위는 위험 해 위험 해 내 생각 더는 말고 Alright 반복된 실수긴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실수긴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하렴 네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허락하렴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하렴 네가 없는 이 시소 다시 내려.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시스템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많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많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소 게임 이제 그만해. 허락하렴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하렴 네가 없는 처음에 그때처럼 허락하렴 네가 없는 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하렴 네가 없는 내 시소 위를 Muy bien, chamacas. Me presento, soy Corpi. Les voy a estar poniendo los pedidos pendientes de las horas ARMY. Y les voy a decir cómo está este asunto. Toda la semana me la pasé recordándoles que de 10 a 12 iba a ser las horas ARMY. Doki entró un poquito tarde, entonces no se me hace justo que para las personas que esperaron sus 2 horas de horas ARMY, pues no se les dé el seguimiento de su programa. Entonces, hasta las 12 y media voy a estar colocándoles pedidos de BTS y después de las 12 y media sus rolas en general, ¿ok? Tengo ahorita ya las canciones que tengo programadas hasta las 11:51, entonces si alguien más quiere escuchar una rola de BTS, por favor pónganmelas, yo con todo gusto se las pongo. Referente a información, pues bueno, eso se lo voy a dejar a Doki. Sí me gustaría compartir esta información acerca de BTS, porque pues por ejemplo el día de ayer ya salió el video del MV de Idol con Nicki Minaj. Yo lo dije desde el principio, ese último disco de Love Yourself, donde sale esta canción, pues me gustó bastante. Casi todas las canciones son respetables y el video pues sí me gustó. ¿Qué más puedo decir? Entonces yo no voy a tocar demasiada información respecto a BTS, porque pues eso ya le he tocado aquí. Voy a dejar que ella les hable del tema durante su siguiente transmisión, y por el momento les voy a poner solamente rolas hasta las 12:30 del día. Voy a estar entrando de vez en cuando, ahorita ya voy llevándome leve el trabajo, pero pues no los voy a dejar tan solos. Muy bien, vámonos entonces a escuchar Believe de Rap Monster, I'm Fine, Umbrella, No, Miss Right y Stigma. Myself. 시간이 흘러도 I'll be living in myself. Believe my faith, believe my rap. I believe my damn voice will one day be spread. 내 꿈,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한 적은 있어도 내 목소리만큼은 의심한 적이 없어. So real, 내 세상에서 내가 신이야. That's not a deal. 돈으로 따지면 I'm there. How you feel? 너 너가 너의 주인임을 믿어. 잘 맞춰지고 있어. 이성과 감성의 시서 모두 되고 싶어 하지. 스스로의 리더 하나 스스로를 믿어야 하지. 스스로의 리더 다 좋은 생각과 비관적함이 원이원 그게 맞는 것 같겠지만 너의 진짜 맛을 집어. 우리 밖을 보는데만 너무 익숙해. 내 안에 흔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어디 있어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 yeah. You know I believe in love, believe in hope, believe in thoughts. 때리야 뭐 I be living this life, living this stuff like breathing. 나도 가끔 혼란이 와, 나란 놈은 무엇인가. 때로 참 천사 같기도 악마 같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양립해. Positive or negativity. 세상과 날 이끄는 건 결국 그 두 놈의 synergy. 존재와 나 모든 방황. 가끔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 시간을 쫓아 이젠 사랑스럽지. 대체 무엇이 많은지 틀린지 헷갈릴 때면 무엇이 날 또 살고 싶지. Yeah, I think about it. 바로 we music passion. 저 밖에 아름다운 것들과 fashion. 어른인 척 하는 whiskey. Mom, you kiss me. 너로 널 기대. 줄 수 있는 의미만을 길. 모두 죽음을 향해. 다 다른 듯 같은 길. 어차피 우린 전부 시간의 손바닥 위에서. 기왕. 난 날 잊기보다 매겼어.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내가 어디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 yeah. Come here, little child. 자기 꿈은 안 믿어도 나 믿고라는 꿈이라면 다 믿어. 책과 TV 인하는 기사 선계라서 나 리더 리더. 머리 아닌 가슴을 따라가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이 네 심장과 더 가까우니까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심장 박동 숨길 수 없지. 이렇게 하죠 Facebook 멋지긴 하죠 heartbeat. It's more life to live and more heart to give. Who the fuck you want to? We got no life to miss. Come on. 내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내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내가 어디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 yeah. 내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내가 어디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 yeah.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눈 떠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날 어지럽게 해. 한껏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뛰어 No, no 느껴져 너무 쉽게 살아있다는 걸. 괜찮아 우리가 아니어도 슬픔이 날 지워도 먹구름은 또 뛰고 나 끝없는 꿈속이었고 한없이 구겨지고 나에게는 지켜지고 언젠가 내가 아니게 된다 지어도 괜찮아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이잖아. 못된 걸음걸이로 절대 죽지 않고 살아. How you do? I'm fine. 내 하늘은 my God. 모두 나 흔들려 say goodbye. 잘가.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너 없이 나 I'm just fine 걱정 마 이제 웃을 수 있고 네 목소리를 모두 알아주니까 I'm so fine, you're so fine 슬픔과 상처는 모두 다 이미 지나가 두목에 대한 새내 웃음에 반해주자고 We so fine, I'm so fine, you're so fine 우리들 미래는 기쁨만 가득할 테니 걱정은 접어도 체이트 즐겨 수고했어 차가운 내 심장은 날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괜찮아 I'm feeling just fine, fine. 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공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니까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작은 이자 둘이서 쓰기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벌어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에 놓지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은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은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이렇게 yeah.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yeah. 곁에 그대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Boy,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going down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다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조이만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커져온 산 난 우리 세상을 향해 점점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펼쳐온 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아래 눈만 돌아봐도 잊은 없겠죠 두 손은 주머니 속 깊게 넘기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어도 우주 모를 가라비도 쉽게 쳤겠죠 Say no, Don't trip, don't try.

걸어볼까 함께 걸어볼까 맞았던 좋은데 나와 다른 내 테너 소설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바로 너야 밖에 어서와. 방탄은 처음. Oigan, gentecita, quien me pidió To You de Jungkook, creo fue Sandra, no se la pudo poner, no me deja descargarla de ninguna forma. Entonces, si me quieres pedir otra, o si alguien, alguna alma caritativa me la quiere pasar por WhatsApp o Facebook, pues con gusto la pongo. Estefanía, ¿quieres coffee y like? ¿O cómo? Ya casi se nos termina. Tengo programado hasta las 11:15 más tardar. Si ya no hay más rolas de BTS, pues pueden ir poniendo sus rolas en general. Ok, vamos con BTS, Dope, DNA y Work, me parece que se llama la canción, colaboración de Sion T o Sion T y Jungkook. ¿Oso va? ¿Bangtan은 처음이지?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을 수학의 검침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출처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밀 내 손은 좀 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 생에도 아마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This love, this love. I want a little love. Real love. 난 너에게 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DNA. 가 널 원하는데 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소스러워 책임 올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멀게 참 일상의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oh, yeah.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 생에도 아마 다음 생에도 보지 말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 Hiding every cloud under a smile gunning through so loud. Memories are playing in my dumb mind. I hate this part, paper hurts. And I hold a piece of yours. Don't think I would just forget about it. Hope one day you won't forget. I live through pictures as if I was right there by your side. But you'll be good without me. And if I could just give it sometimes, I'd be alright. Baby. 우리 집은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자에 라면자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Yeah.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다 나를 봐라 오늘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는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아들이 양아들이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쳐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이제 나 서있네 계적하는 거라면 후회만에 불쌍 나를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야속하던 약속들 수많던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한 너의 말 못할 잘 잘못들 맘 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잔 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고 가지만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잖아 우리 이 두 나이 잘 자요 오늘 밤 괜히 이두 사이 어색한 기름만 흐르다 첫 문자와 첫 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톱만 물어 뜯었을까 긴장했어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레 우리 두 사이 연인 아니면 그런 말들로 매일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했지만 우리의 첫 만남은 카라멜 마키아라처럼 달콤했지 어디든 같이 가고 싶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놓게 되었어 괜시리 속 아프네 우린 참 좋았는데 이별은 쓰리슨 아메리카노 아직도 추억은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시작과 서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이별을 택했던 기억 이날 너같이 좋아했던 민트향 커피를 먹다 보니 너가 생각나면 rewind 시간이 많이 지난 요즘 가끔 네가 보고픈 건 왜일까 Now that I give to you all of me. Oigan, y para los que escucharon esta última canción de Jungkook, To You, la bajé en un formato especial. Por ahí dicen que es orgánica. Si entienden lo que quieren, lo que quiero decir, orgánica. Y pues es una temática que me gustaría probar con ustedes, colocar rolas en formato 8D, que es el efecto que tienen cuando utilizas audífonos y se escucha como si tuvieras bocinas alrededor de ti. Sería una muy buena experiencia, sobre todo para la noche, pero bueno, será cuestión de que primero junte mis rolas 8D, incluyendo esta, y pues nada. Voy a volver a repetir para que las personas que quieran probarlo con audífonos los pongan. Sería después de esta rola de God Seven Flight. Se ponen los audífonos y escuchan atentamente la canción de To You de Jungkook, ¿ok? En lo que preparo las demás canciones, esténse atentos, preparen sus audífonos, colóquenlos y ya. Vámonos pues. Que 사람 받는 게 뭐가 그렇게 겁나 네 옆에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 겁이 나 우리 사랑은 평범하대 그까지는 잴 수 없네 Hear me. 마치 하늘을 날고 있지만 또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너 올라갈래 그대로 서너 빛이 찍찌날래 어차피 가봐야 끝을 볼 테니 나 놓지 말고 꽉 잡아줄래 심장을 뜨겁게 가열할게 널 위해 모든 걸 불태울게 수많은 별들 한 가운데서도 너 나의 품소 넌 날 위로 난 매일 기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넌 날 위로 저 하늘 위로 날고 싶어 싶어 Let me hear you say 너라고 날아가고 Late 나와 한계가 Too late girl 넌 나의 꿈이 여기에 내 가슴에 찾아와 활짝 girl I just wanna be with you. For you, oh no, with every breath. comes to you. Yeah, You're driving me crazy. 더 이상 못 참을지 몰라. Please stop, baby, stop this. 제발, 제발. 아직 이게 한번 해봐.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도 이런 거 문이 없다 말이지. 너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인내심에 한끼까지 멜트 다르지. 안 예쁘면 몰라 그렇게 예쁘게 생겨갖고 안 웃으면 몰라 생글생글 미소로 나갖고 놀아 미치겠어 돌아 보이겠어 나 매일 만나는데 차라리 안 보면 몰라. 하지만 하지마지 하지 하지마 네가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네 눈을 보면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 하지마 친구라고 하면서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 팔짱을 끼고 걸어 미치겠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은 자꾸 밝아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이젠 너무나 힘들어. Yeah. 너는 내 맘에 아니 모르니 남자를 고를 때 원래 이리 시간이 걸리니 이만하면 나 있잖아 왜 유난히 이러니. 아, 내가 너의 이상형과 그렇게 많이 다르니. 나 정말로 아주 괜찮은 남자야 I'm a good boy. 타석에 한 번만 세워주면 my loophole. 너는 알겠음 내 몸보다 소중한 국보. 그러니 기회를 줘 그게 내겐 가장 큰 축복. You're driving me crazy. 더 이상 못 참을지 몰라. Please stop baby stop this. 제발 제발 하지마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절대로 절대로 찢어지지 말자. 단속은 돌담길 같은 건 걷지 말기. 키스할 때는 도중에 눈 뜨지 않기. 새끼 손가락 잡은 채 걷지 말기. 우리 예쁜 사랑 절대 시험하기 싫다. Oigan, no, si vieran mi cara en este momento, les juro, estoy buscando las rolas, las estoy escuchando y mi cerebro tiene cosquillitas, no inventen. Confían en mí, si confían en mí, déjenme, bueno, voy a cerrar pedidos y les voy a colocar canciones en 8D. Pero les juro, si ustedes no están escuchando con audífonos, vayan, corran por sus audífonos en este momento, porque vamos a tener un especial de aquí hasta las 2 de la tarde de puras rolas 8D. ¿Qué vamos a escuchar primero? No se ve tan chidoris como creí, pero pues igual vale la pena. Después de que escuchemos Miracles in December y Norazo con Beast Salesman, vamos a escuchar a NCT U con Baby Don't Stop. Voz. BTS Idol, The Truth Untold, Pentagon con Shine, Blackpink con Do Do Do. Y mientras busco las rolitas de Oh My God, también está Han. Oh My God. Ok, voy a ir a buscar Taemin, a ver si lo encuentro. Ustedes preparen sus audífonos, les quedan dos rolas y yo ahorita regreso. 만하면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은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너와 함께 있는 것 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And I something. Super. Super. Super duper. Team One Sound Production.

이후 모두 사소한 이유 필요 없어진 feeling 저와 100분을까지 느껴지는 magic 섬세한 one-minute aim 내 모든 신경이 전부 건너서 너를 알기를 원해 낯설고 미묘한 작은 떨림은 저 전부 다 전해지네 생각 말고 그냥 너를 갖고 싶어 내 옆에서 늘 항상 곁에 있겠다고 분위기가 속삭이며 서로 두 눈 바라보고 멀리서도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난 봐도 봐도 네가 보고 싶어 하루는 너무 부족해 바라만 보고 있을게 내 안에 꼭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조금 떠날 줄 알아서 헤어진 멘트해. 근데 널 닮아서 끊어나 버린다는 게 쉽지겠네. 미련하게도 미련이 남아 후에 비슷장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다니 난 밝혀 죽어있네. 몰랐던 거 그 손을 내밀 Thank you. 사랑 터질 듯 당겨줘 뛰어오를 love 널 향해서 I can't stop That's true, yeah 너와의 시간 난 너야 내게 닿으면 미칠 것처럼 주는 걸 난 너야 넌 알까 oh, yeah 가깝게 가고 싶어 너에게 숨차게 달려가 가까워질수록 눈부셔 그게 바로 너야 You feeling me? I'm feeling you 나 설레면 누가 나 Groovy to my baby 이곳엔 바람 타고 Let's go 타고 멀리 내 맘을 쏜다 Shooting star 지금 고백하고 갈게 My love 뭘 원하든지 너에게 전부 주겠어 내가 너의 고양이가 될래 너 하나로 가득 찬 tonight 너 뜨거워 나는 너야 wow, yeah, Come on. 나의 손을 꼭 잡고 내 마음 들어줘 love 너와 나 Come on. With you yeah 기다릴 수가 없는 걸 너가 매일 생각나 머릿속에 너가 느껴져 꽉 채운 나의 맘 You feeling me I'm feeling you 더 욕심이 나잖아 생각해 하나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 그대로 두자. 왜 걱정하니 넌. 괜찮아 괜찮아 네 마음 좀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여줘 네 비밀을 다. 그렇게 덮여진 내 마음 look in your place. 하얗게 타버린 네 마음 look in my place. 지닐 수 없는 게 당연하니 play play play play. 까맣게 잊혀진 내 마음 look in my face. 하얗게 사라진 네 마음 look in your place. 싶을 때 네 미소 없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빠졌다고. 전부 다 하면서 시작해놓고 이제 와선 전부 내 탓이라고. 나 못된 네 상승보다 못된 착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도 행복해. 제발 도망치지 말아줘. 날 떠나려고 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마음 전부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여줘 네 비밀을 다. 그 덮여진 내 마음 in your place. 그 다버린 네 마음 in your place. 지닐 수 없는 게 당연하니 play play play. 까맣게 잊혀진 내 마음 in my face. 하얗게 사라진 네 마음 in my trace. 지닐 수 없는 게 당연하니 play play play. 이 맞춤 한번 됐어. 나 같은 엄마가 너 힘들지 않겠지 갈래지 갈래게. Yes 꼭 참아선 캔 whiskey. 날 뜨겁게 더 들뜨게 나 만들게. 내가 못했지 하지 말란 벌도 즐겨 나 말할 듯 아직 시작도 안 한 맹게. 덮이고 날 당겨봐 이 자신 넘쳐나. 이렇게 내 신선한 외로움을 살렸나. 나 멈출 수 없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난 놓치기 싫잖아. 멀리 먼저 가도록 아 여린 게 Ok, respiren hondo, profundamente. Yo regreso 4:30 con otro especial. No voy a abrir pedidos. Preparen sus audífonos, cierren los ojos, manténganse quietas y disfruten. Esto fue todo por el momento. Me despido, soy Corpi Cloud. Nos vemos en un rato. Yeah.